네, 종목설전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환율과 함께 시장의 핵심이 원자재 쪽이라고 보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원자재 중에서 최근에 금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 거래도 의외로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 금가격의 상승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투자 전략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원자재 가격을 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관련주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맞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값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먼저 준비된 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5일 연속의 강세고요. 5일 연속 양봉이고요. 5일 연속의 거래량도 비교적 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금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올라간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무슨 얘기냐면 달러 약세가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넌센스죠. 왜냐하면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인플레 파이터 아닙니까? 인플레가 네. 나타나고 싶을 때 금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플레 상황인데 금가격이 올라가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될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가격의 상승은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밀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이 안에 숨겨진 함의는 두 가지로 보셔야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먼 미래 인플레 가능성을 보고 있는 아, 거죠. 먼 미래. 그러니까 먼 미래라고 해봤자 아주 먼건 아니고 12월 달부터 내년 초에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를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딱 이거에서 이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봤고 제가 아마 9월 초반에 아마 이 방송에 나와서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농산물 ETF를 한번 사봐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그때쯤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니뇨의 실제적인 효과는 남반구의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그게 이제 내년 초반에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로 농산물 ETF 가격은 뛰기 시작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이제 뛰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실제로 물가의 영향이 이제는 하반기부터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 말 그러니까 4분기 말부터 내년 1분기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인플레에 투자하고자 싶어하는 분들은 아마 화폐 자산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물 자산을 사고 싶은데 실물 자산 중에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가치가 변동이 없는 게 금이거든요. 그러면 금으로 지금의 자산을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ETF가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게 금은 실물도 ETF도 모두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얘기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역으로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달러 표시 자산이든 아니면 뭐 위안화 표시 자산이든 아니면 뭐 유로화 표시 자산이든 화폐로 표시된 자산을 못 믿겠다라는 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빅스하고 그다음에 뉴욕의 금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갈 때마다 금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의 위기를 느끼면 잠시 피해 있는 곳이 금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큐 지수가 급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큐 지수. 네, 이게 스큐 지수라고 하는 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션의 변동성을 지수화한 건데요. 옵션의 변동성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불안감이거든요. 네네. 그 옵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초단기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금이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실제로 빅스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빅스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안정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완전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빅스와 지금 달리 스퀴 지수는 계속 급등하고 있고, 스퀴 지수의 급등과 함께 금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그만큼 화폐 자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정도 놓고 보게 되면 뭐 지수 올라가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11월 달, 12월 달로 가면 갈수록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원자재가 가격의 변동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역작용으로 화폐 자산보다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금을 선호하는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플레 헤지와 함께 화폐 자산에 대한 헤지 개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저도 스피지에서 그저께 뭐 얘기 좀 해드렸는데 그 빅스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빅스는 정말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급락할 가능성, 시장이 불안하지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스퀴즈스가 급등하면서 사상 채권하면서 상상 이상의 시장의 급락 장세에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금이 그 대안으로서 어찌됐건 금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폐 단위를 금으로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은 뭐 1g이 1g, 10g이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이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 하락을 우리 시청자들 그 보자는 논조가 아니라 금의 상대적인 그런 어떤 위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가치 안정성의 투자자라는 그렇죠.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을 난 정말 사기 싫다. 금 가격이 뭐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현금을 이제 적절하게 운용하셔야 된다. 아, 현금을. 네. 그러니까 금을 만약에 가지 못하겠다면 이게 지금 화폐로 표시된 자산들이 움직일 때 디플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면 뭐 이 과정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현금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인플레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화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뭐 실물 자산으로 옮기든 아니면 실제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든 아니면 뭐 팁스로 가든 뭐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강화하기 네.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변동성을 또 하나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뭐 12월 달 말부터는 정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농산물 펀드 ETF 같은 쪽에 네. 일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농산물 가격은 뭐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요새요.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될 거. 말 나온 김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먼저 이제 구리 ETF거든요. 네네, 네. 근데 구리 ETF가 최근에 거의 뭐 V자형으로 급등을 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조정은 또 짧게 나타나고 반등도 또 짧게 나타나는 네. 또 굉장히 이제 추세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의 헤게모니의 핵심은 이들 종목입니다. 네. 싸고 한번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단기 급등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자산들. 네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구리 그다음에 다음 살펴볼 그림은 호주 달러인데요. 예. 대표적인 상품 통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4% 바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이렇게 꺾였다가 4% 올라봐야 반등폭이 미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쭉 빠져서 뭐 반의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반등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네. 시장 관심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렌코어를 비롯한 이들이 뭐 재고까지 줄여가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황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저는 시황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았지만 향후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예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덜 올랐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핵심은 2100선, 2200선 가는데 IT 종목이나 자동차가 역할을 하기보단 네. 오히려 정말 그때까지 간다면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계열의 뭐 기계 섹터라든지 해운주라든지 네. 이런 게 오히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철강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역할을 해줄까 안 해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거리인데 제가 결론을 드리자면 저는 일정 수준의 반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굉장히 험난한 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업종 내에 정말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고 그 중에서 배당이라도 주면서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라든지 네. 해운주 중에서는 최근에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진해운이라든지. 한진해운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주가를 안 움직이지만 외국인들 지분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산업에어나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관련주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길게 보면 어차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뭐 가져가신다든지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네. 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이들 종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IT 쪽과 자동차 쪽에 올인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조금 종목을 분할해서 네.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지수의 상승을 믿지 않는다면 뭐 IT가 됐든 뭐 대형주 자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지만 네. 만약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정말 믿는다면 저는 오히려 더 싼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시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원자재 관련 종목이라든가 뭐 시장 비견 차트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최근 네. 들어서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 통화랑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주 달러랑 같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위험한 나라죠, 맞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네.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 싸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백날 나와서 떠들어봐야 네. 어차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차트들이 모두 위험 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고 네.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시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IT와 자동차에만 목매달았다면 이제는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포스코라든지 네. 아니면 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뭐 LS산정 같은 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P&E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똑같은 분야에서 보면 가장 대형주는 우리나라에서는 LS산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의 접근이 뭐 필요하다든지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P&E 솔루션 가서 검증하겠다니까 어떤 분이 벌써 훈이 가장 팬이 있는 거야. 설마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거짓말은 안 했겠죠. 그 분명히 들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그 전기차 충전기 설비는 제가 아는 거는 잠실에 분명히 있고 제가 가끔 갔었거든요. 그 주차장이 있어요. 그 롯데 그 공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지하에. 거기 전기차 세워놓고 충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고 오겠다는 거죠, 저는. 아, 마포에도 있잖아요. 마포, 그 마포대교 건너자마자.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LS산전이 브랜드가 있는지, 고대에 조금이라도 P&E가 있는지, 좀 그걸 보겠다고. 누가 거짓말 한다고 안 하죠. 거짓말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면, 저 김성원 과장이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다도 때리면 맞으면 저 죽어요. 그 등치 아시잖아요. 어이구, 무서운 친구네, 이 친구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그거 좀 얘기하면, 아까 그 농산물 얘기했잖아요. 제 네. 차트 한번 잠깐,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이게 그 FAO라고요. FAO라는 건 UN에 사는 식량 농업 기구입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 지수란 게 있어요. 아예 딱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년 꾸준하게 내렸어요. 쭉 내려. 2000년도 내고 10년, 14년 계속 하향 추세였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자재랑 내려가고 같은 흐름이잖아요. 근데 2014년은 재미없단 말이죠. 2015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가을부터 해서 급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럼 숫자를 제가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숫자요. 최근 3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주간에. 낙농품 있죠, 낙농류. 낙농이라는 거는 그 우유라든가 치즈 그런 류예요. 3주 동안 36% 올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특정 나라가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상품 가격 오른 거예요. 설탕 있죠, 설탕. 31% 올랐어요. 딱 3주 만에 올랐어요. 야자유 13% 올랐어요. 밀은 6.1% 올랐고요. 커피가 11% 올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엘니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아까 얘기한 거가 딱 이거에서 저희 방송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걸 저희 모니터링 방송 허접한 방송에서 보는 거죠. CNBC가 특집한 거 아세요? 슈퍼 엘니뇨? 아, 뒤집어졌는데요. 하여튼 그런에서 지금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다. 엘니뇨 현상도 이런 것도 한번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그 어저께였나요? 금통위한거요? 네, 어저께. 그리고 그 전에 IMF도 얘기하고 월드뱅크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전망 하향하고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은의 경제 전망치가 연초에 봤던 거랑 지금이랑 거의 0.7%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올해치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다음에 내년치 같은 경우도 0.5%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낮아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왜냐하면 뭐 실적이 아니라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게 전망이 단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 전망치가 맞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이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 낮아지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연초에 그 IMF라든지 뭐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제 전망 내놓으면 이제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이제 안 믿을 그런 수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뭐 바라고 있고 그나마 호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늦게 올린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내년도 초반부터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연준의 국채 만기가 엄청나게 많이 도래하거든요. 아, 연준의? 네, 연준의 이제 보유 국채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건데 네. 이거 다시 뭐 차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네. 뭐냐면 만약에 이 기간에 금리를 올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연내 올해 연내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에 이렇게 국채 만기와 같은 대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갇혀 올려 버리면 국채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혼란을 우리가 아니면 금융 시장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좀 아직까지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11월 3일 같은 경우에 또 피스컬 그 재정 절벽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외신에 꾸준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선물 펀드가 되었든 아니면 기존의 펀드가 되었든 헤지 펀드들이 막 청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청산된 물량이 11월 달에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헤지 펀드들의 북클로징은 전부 11월 달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런 변동성이 있죠. 그다음에 1월 달,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 내년 3월로 연장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물량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연초에도 경제 전망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결국 뭐 세 번 다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뭐 전략은 다르겠지만 단기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 중기의 전략은 트레이딩 정도 그리고 가격이 아주 낮아진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또 수익을 실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개별주는 전략이 다르겠지만 전체 지수를 보거나 인덱스 펀드를 똑같이 뭐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설정을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중호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일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령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희입니다. 이제 뭐 또 따로 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자기 자리로 우리 김종희 의원이 이 자리 차지하는 거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어제, 아니, 이미 그 월요일부터 제가 미리 양해를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와 오늘이 또 이수원 교수님 그 출장 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까지 좀 안 나오고요. 월요일날 다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시작한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여튼 시청자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환율 플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뭐 완전히 정신 나갔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9월 말만 하더라도 1200원 돌파할 듯이 올라가면서 1190원 정도 이제 마감됐는데요. 이게 다시 오늘은 다시 112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1126원 찔러내서 지금 현재 시가 1128.5.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일단 원화의 강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의 축을 어떤 반등을 이어갈 때 축을 이어갔던 것이 어떤 그 먼저 좀 올라갔던 것이 여튼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에 대한 매물이 뭐 외국인 매물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일단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아침에는 약간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요. 현대차 간 기아차 간 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뚜껑 열려고 지나가는 것 중에서는 기아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 좀 많은 상황. 그렇지만 기관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환율에 대한 걱정이 나면서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300억 대의 순매도가 나온 것이 일단 시장에서 일단 큰 특징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2시간 냈는데요. 오늘 2시간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도는 성격이 좀 다르죠.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기관들은 환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자동차 종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기관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은 뭐 기관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죠. 뭐 네. 단타쟁이들과 뭐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기적인 뭐 연기금 물량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런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뉴스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뭐 손실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최근 수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시장의 축을 이루는 팩터는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네.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그 다음에 위험 통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흐름이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 묶여있다라는 점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팩터 하나, 그리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연관고리,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이 팩터 하나를 어떻게 놓고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정말 종목군들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동안 2000선 위로 끌어올려놨던 IT나 자동차 종목군들의 탄력은 죽고 다른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거나 종목 장세의 성격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동반해서 무너질 것인지 동반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건 급락.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건 급등.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건 단계별 하락.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 완만한 상승 정도인데 이 완만한 상승의 고점이 뭐 2050이 될지 2070이 될지 210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속도의 상승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시장 전반적인 이제 수급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슈거리 좀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오늘 특징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요즘 보면 그 우리 사실 제가 알기 전부터 제가 이슈거리 알기 전부터 김정희 의원이 그 우리 김성훈 과장 잘 알았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TV에 일할 때. 근데 이 친구가 요즘 기고만장해졌어요. 어찌됐건 아무리더라도 뒤로 가다가도 뭐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운이 좋은 친구가. 이 친구가 P&E 솔루션 때문에 난리가 났네. 그래갖고 현대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 친구가 엄청나게 욕도 먹고 여기서도 욕 먹고 자기 고객한테 욕 먹으러 제가 주워 들었는데요. P&E 솔루션 하나로 우뚝 섰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P&E 솔루션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가보겠다 그랬는데 깜빡 까먹고 못 갔는데 제가 오늘 꼭 가갖고요. 정말 우리 동네 왜냐면 저희 동네 그 잠실의 공영주차장에 보면 그 전기차가 주차장이 있어요. 따로 슈퍼 그 빨리 고속 충전기가 있는데 정말 그 뒤에 PN이라고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저도 한번 보겠고요. 뭐 모르죠. 뭐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영 주차장이고요. 마포에도 있고 이런데요. 그 충전기가요. 뭐 목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정말 PN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PN이 솔루션이 좀 올라가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IBB도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다 같이 올라가는데요. 코롱 생명 과학이 요즘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의외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코롱 생명과학의 이번에 그 수용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게 좀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특징주가 되겠고요. 이거는 100%짜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00%짜리네요. 이것도 엊그저께도 우리 이성 교수가 있을 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주인데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었던 주식이야. 한차로 올랐다가 지금 두 달째 쉬고 있는 거가 이제 제이콘텐트리라고 있는데 이게 뉴스를 검색하시 보면 제이콘텐트리가 요즘 보면 그 후계 과정에서 그 홍 회장의 그 아들들의 갈 때에서 뭔가 제이콘텐트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증권 상무들에서 썼거든요. 그게 저도 신문에 나서 크게 봤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스 보니까 난데없이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혹시 그런 뉴스는 나오긴 나왔죠 얘기가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죠. 제이 콘텐츠리의 네. 네. 콘텐츠 뭐 공급 뭐 이런 얘기, 네. 그다음에 지분 참여 이런 얘기가 뭐 꽤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해당 기업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쇼박스를 뭐 포함해서 뭐 네. 여러 종목군들의 그런 얘기가 오갔었고요. 과거 또 CJ 그룹에도 이런 네. 얘기가 충분히 오갔다가 네. 실제로는 뭐 게임 부분 넷마블 쪽만 이렇게 네. 뭐 이동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슈인데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관심 높다라는 것.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콘텐츠를 이용해서 중국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일단 그게 이제 뉴스로 확실하게 뜨기 이전까지는 뭐 국내 콘텐츠 관련주 플랫폼으로 유통하는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뭐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은 실적이라기보다는 뉴스 네. 모멘텀에 의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특징 중 하나 말씀드리자면 엔씨소프트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엔씨소프트를 지금 뭐 사라는 개념에서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넥슨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제 김택진 회장이 일부 찾아왔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원래는 이제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같이 가면서 뭔가 대단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왜냐면 네. 한쪽은 캐주얼 게임 이런 쪽이 엄청 강자였고 한쪽은 MMORPG의 강자였으니까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좀 뭔가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굉장히 부족한 그림을 만들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 번 뭐 경영권 싸움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 것들이 주가의 등락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넥슨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엔씨소프트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엔씨소프트 지금 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그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그 뭐 권력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안에 그 내부 직원들이 아, 김택진의 동생이 또 있어요? 네, 김택진 동생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요. 네, 부인은 윤성희 작가. 네, 네, 그러니까 이 둘의 지금 네. 그 헤게모니 싸움이 안에 내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있다라는 와, 얘기를 대박이네. 제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래서 엔씨소프트가 네. 여기서 방향만 잘 잡으면 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네.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딱 이겁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네. 절반으로 줄여라. 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줄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이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변곡점인 만큼 네. 수급이나 이런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변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결정장애가 되었던 넥슨이라고 하는 대주주가 또 사라진 만큼 네. 앞으로 이제 김택진 호의 그 힘이 주어질 네, 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 네, 네. 그 아예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정도는 한번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라는 발 당그는 거, 발 당그는 거네요. 네, 그 발 네, 한번 당겨볼 필요가 네, 있, 이렇게 네, 보고 네. 있는 거죠. 아 저는 그 게임을 저는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합니다. 저는 눈이 아파서 안 해. 일단 모든 게임은 눈이 아파서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택진보다 윤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글을 관련된 글을 썼던 갑자기 말이 나와서 하는데 뭐 시동생이랑 싸운다든지 좀 처음 들었는데 흥미로운데 저는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는 딱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택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알도 못하잖아요. 요번에 그 둘이 합쳤다가 헤어지면서 원화 기준으로 보면 2천억 날렸는데 애나 덕분에 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또 손해본 안 내봤는데 근데 돈 관계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래서 나온 그 나오는 친했던 두 사나이가 사이가 원수가 됐다. 남긴 거는 대한민국 남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와이프의 월급이 공개됐다. 외에는 없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게 오늘 이 4천 원인가 얼마 들어서 개인 돈이 들어와서 또 2%가 얼마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샀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악재가 있다 그러면 엔씨소프트 야구단의 악재 아니냐. 왜냐하면 엔씨소프트는 그 개인 돈으로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이것도 이거 들어갔으니 야구단에 관심이 적어지고 우리 또 경영에 또 관심 가지시면 엔씨소프트는 관심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안 연봉도 안 올리지 어떡하냐 걔네들. 그래서 뭐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밖에 좀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판단에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종목 저도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아, 이 주식은 우리 이성훈 교수 없을 때 슬쩍 얘기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그 지난주 화요일 딱 한 종목 얘기하고 요번 주에도 한번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 우리 써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가 디스 나간 종목 있어요. 이승원 교수한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는 이승원 교수가 이학령 위원을 디스하나 그랬던 게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뭔지 모르시죠? 네. 태어나서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할 때부터 제가 아 형님 심하네요 했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말하고 2주 전에 말하고 화요일 날 처음 말하고 못 봤어요. 안 보고 있었거든요. 아, LIG 넥슨 아니죠. LIG 넥슨은 이수영 교수 워낙에 했던 건데 포스텍이요. 포스텍. 포스텍이 왜 올라요? 뭐 드론 또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드론 얘기 좀 나왔는데 네. 나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엊그저께인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장중에 급등했다가 뭐 윗골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여튼 포스텍이 올라가요. 뭐 재료는 좀 굳이 따지면 있죠. 무인항공기 이런 건데 하여튼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승원 교수가 얘기할 때 이학령 위원이 디스하는 걸 찾지 말고 이제는 판이 바뀌어서 제가 소심하게 얘기할 때 이승원 교수가 아 형님 말도 안 돼 이런 얘기할 때 주식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김종 위원이 나름 또 오늘 얘기할 걸 정리해갖고 종목 설전을 구상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이슈라든가 글로벌 이슈를 좀 하나씩 하나씩 관심 있는 것들 종목도 포함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좀 아껴놨던 건데요. 퍼스텍이 있잖아요. 퍼스텍이 올라가는데 저가 퍼스텍 2주 전에 처음 화요일 날 얘기하고 나서 이승훈 교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때. 형님 그러실 수 없어요. 뭐 언제는 개 XX라고 얘기하던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 딱한 종목 얘기하고 이번 주 초에도 얘기할 때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인가 여기 화요일날 얘기한 거는 이거죠. 그 퍼스텍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또 노령화돼서 듣고 까먹었죠. 이 회사가 제가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무인항공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뭐 민간도 하고 군수용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게 공격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상당히 많이 하는 거가 있던 걸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특히 지금 미국에서 또 드론이 또 지금 시장에 이제 관심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늘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탑뉴스는 저거잖아요. 정상회담 앞두고 어저께 저기 가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사도 가고 나사도 가고 아버님이 갔던 나사도 한번 가보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거는 슈소프트에 있는 오리지널 나사고요. 이번엔 이제 연구소죠. 지난 9월인가 8월인가 6월인가 이제 갔을 때 예정되는 거기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거기까지 못 가고 이번에 워싱턴 근교에 있는 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펜타곤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뭐 20몇 분인가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나는데요. 미국은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 미국의 오늘 이슈는 이거예요. 이거 좀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리 스노든이라고 아시죠? 스노든 사태 해갖고 네. 스노든 사태가 이제 이 사람이 어딘가 빼돌려갖고 이 사람 지금 러시아가 있나 어디가 있나 국제 고아가 미화돼 있죠? 아직 러시아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요? 네,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뭐 CIA건 뭐 어디건 영국이 뭐 다 빼돌려갖고 그걸 한 번에 날려버렸던 기억나시죠? 그게 2년 전 있어갖고요. 스노든 사태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들이 워낙 양이 반대였고 뭐 몇백 기간가 돼갖고 가끔 우리나라도 그걸 뒤지고 뒤진 애들이 우리나라가 뭐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노무현 정부 때 뭐 있던 걸 막 비밀된 걸 공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또 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주식님이 맞네. 유콘 시스템인지 뭔지 U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감사하겠고 맞아요. U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노우든이라는 회사가 아니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이게 또 한 놈이 나타났는데 이름이 누가 뭐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게 그 인터셉터라는 거가 뭐 나타났어요. 그래서 책을 안 나 뭐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가 뭐냐면 이게 드론 페이퍼인데요. 제목 자체가 드론 페이퍼고 여기 내용은 여기 보여드린 디 인터셉팅과 이런 개념으로 빼돌렸다 얘기하는데요. 요번에 출처가 CIA의 정통한 내부 소식통이라고까지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난리가 났는데 왜냐면 이게 그 불법이냐 이런 게 애매한데요. 영화 이런 거 보시잖아요. 미국 드라마 보면 그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뭐 전쟁하는 데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중간에 이상한 뭐 아랍이나 이런 데 가서 나쁜 놈들 해갖고 드론이 갖고 죽여버리잖아요. 쏴주잖아요. 네. 딱 그거가 뭐 합법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CIA 중심을 해갖고 드론의 비밀 살상 고름을 프로그램을 이번에 공개한 거예요. 그게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CIA가 이런 애가 미국 내부에서도 있다. 근데 CIA는 미국 안에 활동은 불법이거든요. 완전 불법인데 미국 안에서도 활동하는 게 있다는 거가 영화나 미드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설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드론을 이제 엄청 때린 거예요. 벌써부터 드론 이거 규제해야 된다 또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관심을 갖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드론 관련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좀 보셔야겠다. 아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지금 드론 비행 있죠. 드론 비행사. 그래서 초봉에 한 12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1억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잉에서 많이 펀딩한 회사들이 시애틀에 있는 학교 이런 건 직업학교 유명한 거 있거든. 진짜로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또 관심 있는 이슈 있으세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이 코스닥 시장에 또 바이오 종목군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뭐 저는 뭐 초질관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네. 기대감은 충분히 뭐 어떤 종목이든 나타날 수가 있죠. 뭐 뭘 개발한다, 아니면 우리가 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미국과 한번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제약시장의 진출이 그렇게 쉬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힐러리, 그것도 네. 아직 뭐 후보로 당첨되지도 않은 힐러리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게 바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회사의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들이밀었는데 아 우리도 비슷한 거 있으니까 너희 거 뺄게 라고 해버리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임상실험 중이니까 이거 좀 기다려야 돼 하면 4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게 제약업종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개발 능력 많아. 우리 뭐 미국에 이미 다 시스템 갖춰놨어.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저도 뭐 깜짝 놀란 게 뭐 트럼프의 뭐 기행은 뭐 워낙 뭐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최근에 트럼프의 기행을 쫓아오는 공화당 후보가 많아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선 우편향된 그런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발언 속에서 최근에 한국을 비하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뭐 비하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약간 시각이 보수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국수주의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에 가서 제품 팔아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제약시장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뭐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업력이라든지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동아ST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개발 능력 갖고 있고 뭐 글락스미스클라인이 됐던 뭐 어디가 됐든 글로벌 제약사랑 뭔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착각에 가깝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 언제든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는 게 이들 종목인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PR 한 20배 정도만 됐어도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드렸을 텐데 PR 뭐 이미 100배, 뭐 80배 만들어버린 이런 종목군들이 누구의 말 한마디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하시라라고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좀 얘기하면 저도 아, 이 얘기 처음 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좀 머니투의 방송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연하게도 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친구 중에 재벌 2세간이 아니더라도 나름 제 친구 중에서 창업해갖고 상장해갖고 유명한 애도 하나 있어요. 나름 유명한데 요즘은 안 떠는데 요즘 주가도 재미없는데 물려받아서 제약해서 물려받은 애가 아주 친한 애가 있어요. 걔도 있고 그 아직 2년 후배인데 걔는 조금 친하죠. 걔도 물려받은 애였는데요. 걔네가 똑같은 애 그래요. 야 그거 해서 자기네 주식도 가끔 올라가고 얼마 전에 제 아는 친구나 회사는 사상 초까지 갔어 얼마 전에요. 근데 보면 자기네가 이렇게 슬쩍 나오고 어떻게든 알고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고 증권회사 쓰는데 그 기술 개발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됐다 이거예요. 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나 파는 건 돈이 잘 안 되잖아요.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어느 정도 해갖고. 근데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큰 제약사들이 사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불이고 뭐 살 수 있잖아요. 딱 사는데, 살 때부터 생각이 이거는 1,000만 불 내고 비용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키우지 않을 생각인 거죠. 처음부터 자체가. 왜냐면 자기네가 나발이라서 갖고 있는 시장에서 또 하나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가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야, 쓸만한 놈을 미리 싸게 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응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되면 지나고 나면 돈을 더 번다 얘기하는데 그 친구 얘기는 꿈만 같은 게 워낙 많다라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랑 약간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회사예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그 양반도 그래요. 아, 뭐 이수영 교수도 저한테 좀 아니까 개인적으로. 아 형님의 왜 그런 거 미리 좀 해갖고 형님도 뭐 안 사두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맨날 하는 얘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걸 어떻게 남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좋다 이거 FDA 승인까지 났어요. FDA 승인 났다고 해서 의사들이 무조건 처방해주나? 또 다른 얘기란 얘기죠. 승인받고 상품화돼서 성공하는 건 미국에서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버블도 많이 있다는 건 뭐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 좀, 주식 좀 하나 좀 보겠는데요. 이건 좀 논란거리가 되겠는데요. 카카오톡 보세요, 카카오. 저는 뭐 이거 조금 문제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네, 단 한 번도 뭐 좋게 말 얘기한 적이 없어서 네. 또 안 좋은 얘기하기가 좀 아니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카카오톡은 딱 이렇게 봐요. 오토 서비스를 자꾸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앞으로 뭐 커진다 얘기하는데 이거 모니타이제이션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빨라도 3년? 근데 그 3년도 안 될 가능성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짧게 보면 내년 4월까지는 죽어도 안 됩니다. 네. 왜? 지금 오토 서비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대리기사, 뭐 택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전부 다 표를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집권당 입장에서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건드리는 순간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카카오가 지금 뭐 수익화하고자 하는 오토 서비스 중에 대부분은 저는 돈이 당분간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인터넷 은행. 네. 인터넷 은행을 하면 좋죠. 근데 하면 중요한 건 이제 인터넷 은행이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내고 기존 은행들 사이에서 틈새 은행으로 자리를 잡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뭐 8%를 포함해서 앱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성공한 사례가 최근에 대출액 해봐야 1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 향후 앞으로 이게 뭐 1000% 성장한다고 해봐야 6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전체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거든요. 1000조가 넘어요? 네, 가계부채가 뭐 지금 1200조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 커지고 있는. 개인적 부채가 있어요? 아, 저도 뭐 물론 개인적인 부채는 있죠. 근데 부채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 명 있다? 누군지 아세요? 이승환 교수. 이승 교수가 부채가 없다고 엄청 자랑해 자기가 진짜로. 저도 뭐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 그 친구가. 네, 저도 뭐 마이너스 통장은 없고 부채가 뭐 많은 네. 건 아닌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이 네. 인터넷 은행에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많은 모멘텀을 주고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다음 카카오 상장하고 나서부터 뭐 애널리스트들이 20만 원 막 얘기할 때부터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도 의견을 외쳤는데 네. 여전히 저는 뭐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게 네. 해외 진출 쉽지 않죠. 네. 그다음에 오토 서비스 뭐 계속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돈으로 만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뭐 김범수 의장의 여러 가지 그 잡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견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쪽이 됐든 어쨌든 이 다음 카카오가 이제 인터넷 쪽에서 좀 치고 나가니까 견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견제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어 장치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하면 저는 뭐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관점 말씀드리면 저는 이래요. 그 오토 그 카카오톡이란 거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통신사한테는 짜증나겠죠. 문자 서비스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온 국민한테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죠. 카카오톡으로 하면서 어르신들까지 카카오톡 통장하고 친구들끼리 어떤 소통을 잘해준 건 분명히 있죠. 온 국민한테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카카오톡만 보면 물론 거기에 서비스가 많이 붙었죠. 뭐도 붙고 붙었으나 대부분의 온 국민의 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이모티콘 돈 주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아파서 보기도 하시는데 돈까지 사갖고 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사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10% 되려나 국민에? 그러니까 대부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쓰고 있고요. 온 국민한테 편리함을 주는 아주 고마운 분이죠. 또 하나가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그건 정말 온 국민한테 편리함을 줬어요. 운전기사한테도 좋고 저희한테 사람들한테도 좋음을 뒀으나 문제는 카카오 택시 하면서 돈을 단 1원 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 기사들한테 돈 안 받겠다 김범수 장 또 한번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벌어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광고를 붙건 카카오페이를 붙건 어떻게 할까 붙이겠으나 지금까지는 번 적이 없고 오히려 돈만 썼죠. 요즘 일반 법인 택시는 거 보면 엄청 카카오톡 많이 광고 붙여놨죠. 돈 들이잖아요. 그죠? 돈 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김 기사 에따 비싸지고 썼잖아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줬다는 거는 김범수 의장조차 얘기했어요. 이거는 워낙 고비용을 두고 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면 될 걸 비싸게 산 거예요. 급하니까. 그것도 주주지 이게 반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전 인터넷 은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엄청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문제는 제가 다 10월 2일인가 3일날 여기서도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려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어야 돼요. 은행법이 돼야 되는 관련된 4개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핵심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50%까지 될 수 있다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워낙 할 길로 돼 있었거든요. 기대는 돼 있고, 그래서 하루 급해서 대통령께서 그 가시기 전에 그 한번 회에서 빨리 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국회에서 너 뭐하냐, 빨리 통과하라 그랬는데, 지금 국회 사정은 이번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기 국회. 근데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국회 사정상 내년도에 되면 선거가 가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번 19대인가 20대에서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빨래 내년 가을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인터넷 전문회의 시작할 수 있으나, 일 수 있으나, 다음 카카오가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체가 좀 뒤로 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카카오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쫙 올라가려고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에서 딴 건 다 밀었는데 이거 빨리 해주자. 우리 카카오 예쁘니까 빨리 해주자.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일정 수는 이틀 동안 14만 혹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 국회 돌아가는 꼴로 봐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좀 믿고 있는 일인입니다, 지금 이거.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분이 있는데, 다음 카카오 회원에 접속할 때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하신 분이 있거든요. 광고 분명히 수익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액티브 네네. 유저의 문제거든요. 액티브 유저가 국내에선 아무리 많이 늘려봐야 5천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액티브 유저가 2억이 넘었고요. 네. 뭐 물론 그 회원수는 더 많지만 액티브 유저만 기준으로 봤을 때 MAU라고 그래서 그 먼슬리로 기준으로 하는 월간 기준으로 하는 액티브 유저만 지금 2억 명 뭐 나중에 4억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이게 한 3억 명 4억 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기반에서의 금액 단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제가 보기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뭐 국회와 관련된 법 얘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서비스로 안착해 있는 그런 앱들이 수만 개가 있는데 네. 거기서 다음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때 빼야 되겠죠. 카카오가 해외 쪽으로 나선다고 해서 잘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네이버 라인처럼 일본에 공을 들여서 일본에 뭐 5천만 명이라도 확보해놨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건 지금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에 도움이 되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할인받아야 될 요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자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카카오 가지고 밸류에이션 할 때 페이스북 비교하거든요. 전 이게 정말 코웃음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단가가 같을 수가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인데 이걸 비슷하게 놓고 거기다 할인율 얼마를 적용한다? 제가 보기엔 절반에다 놓고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카카오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단기 모멘텀도 필요하지만 글로벌화 될 수 있는가? 좀 더 MAU를 넓힐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글로벌은 뭐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영어는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어는 뭐 그 결국은 텐센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SNS 관련된 ETF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아우르는 거. 그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1부에 해서 오늘 또 수고해 주신 김정희 의원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